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명과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로마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부와 권세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었고 자기들이 최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러한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은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돈의 힘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과 권세를 자기도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죄를 발견했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성을 심어주셨고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하나님에 몰랐습니다라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이 편지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볼 텐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이 세 절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사 이거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행패 부리고 또 부모에게 막말하고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저렇게 될 때까지 부모는 뭐 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면서 별짓을 다 해도 자식이 도저히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더 막 나가니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직접 지목하면서 너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은삼십이라고 하는 그 재물의 우상, 돈의 우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는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있는 일을 행하라 이 말을 하자마자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당장에 그는 은 30이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비참하게 나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포기한 것은 정말로 비극 가운데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은 더욱더 크나큰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는 정말로 영원한 멸망이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를 주시고 심지어 강한 징계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또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돌이키시기를 오늘도 촉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질병이나 어떠한 실패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고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치달아서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죄악에 빠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에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죄악을 서술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32절 말씀까지 봐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반으로 나눠서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먼저는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됐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서 즉시 또 늦지 않게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그러므로는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오신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만연되어 있는 곳,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이도교의 신전에는 여사제들과 남자 창기인 미동들, 그런 아름다운 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러한 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권 가운데서 사람들은 신전에서 그러한 여사제들이나 미동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종교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러한 행위들을 권장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타락했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한국에 정말로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 문화 가운데서 접대라고 하면 항상 여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가서 술을 마셔야 하고 또 더 심하면 그 다음까지 가야 하고 하는 그러한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욕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왔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현대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헷갈리지도 않은 아주 명확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어려움을 만나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해줬던 그러한 신이다라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섬겼던 신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고 그러한 전통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던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어떻게 쓰며? 영리로 쓰며. 이게 바로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버려둔 인간이 행했던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고 성적인 타락의 절정은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했으니 요즘의 말로 말하면 레즈비언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두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부터 두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참 좋다라고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여자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영리대로 살아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만 그랬느냐?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 편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 같으면 설교자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결과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넘어갔겠지만 오늘날 때가 때인 만큼 또 사회적인 이슈가 이슈인 만큼 이제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24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한 묶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지만 오늘은 동성연애에 집중해서 27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점점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진작 허용했고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다가 얼마 전에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라고 법제화해서 세계적으로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질문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다 동성연애는 정말로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가 그리고 혹시나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 좋다 좋지 않다 이것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죄가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론이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하는 것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적인 원리에서 동성연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인 구약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성애가 성경 구약의 원리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긴 죄인데 이만저만한 죄가 아니라 당장에 돌로 쳐 죽일 만한 죄였습니다. 분명히 동성연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창세기나 사사기에서 죄악이 만연된 사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세계의 절정을 말할 때 항상 동성연애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대들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부모에게 대들었다고 돌로 쳐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있긴 해주고 거기서 변명할 수 없도록 신약에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바로 호모섹스 하는 자나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쫙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동성연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반에 걸쳐서 동성연애는 바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논쟁거리가 없이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 심각해져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 다른 것도 주목해보면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지만 특별히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아주 나쁜 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다른 죄들과 함께 지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범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묵인하면서 왜 동성연애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나큰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심지어 혐오까지 합니까? 제 생각에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죄에 비해서 동성연애는 내가 범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은 나도 범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내 마음가짐을 보니까 내가 동성연애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성연애자만 되면 아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잘못된 적용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선천적인 성향이 죄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이고 후천적인 결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100번 양보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마음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다고 해서 그 죄를 직접 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면 정말로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마음에 성욕이 생긴다고 해서 함부로 강간을 하지 않고 함부로 내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때리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죄로 인해서 선천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고 욕망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동성연애자 같은 성소수자들은 이미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수적으로는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0.5%를 가지고 100%의 국회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는 인터넷에 올렸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인터넷 테러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이미 각국의 의회를 움직이고 있고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자들입니다. 더 이상 약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법으로 인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례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주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전에 받은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동성과 동성도 결혼이 인정이 되니까 줄에 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지를 이제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부의 준한, 아예 거의 부부와 같은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직접적인 행위로 표출을 한다라고 한 것은 확실하게 죄입니다. 마땅히 교회에서는 금해야 하고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무리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안 됩니다 외쳐봤자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동성연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나중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권으로 포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인권으로 포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에 반대하는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움직임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화가 점점 그렇게 치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강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동성애자인 걸 뻔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분명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발은 붙이고는 있지만 정말로 불편해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또한 자매로 받아야 합니다. 그를 향한 마음이나 자세가 혐오나 정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분명히 죄인인데 나와 다른 종류의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해서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이 참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만 여러분들, 세태가 가면 갈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정말로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형제자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순리,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영류로 바꾼 결과 그들은 어떠한 것을 맞이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응, 형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 그런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을 첫 번째 보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마음의 죄책감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바로 그러한 보응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이 그러한 보응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죄악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는 안 계신 것처럼 나무 뒤로 가서 숨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당장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창조주의 자리에 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상, 창조주의 자리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그 결과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기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남녀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결혼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32절까지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좀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동성연애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죄악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인간 타락의 가장 첫 번째를 성적인 타락으로 보았고, 다른 죄악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에 빠진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다음 주에 계속돼서 언급되는 21가지의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 빠져가게 됩니다. 그것은 저주요, 심판이요,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직접 성경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가 구약에 있는 거는 아시겠죠? 전도서 12장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쭉 회고해 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누렸던 돈도 헛되고, 내가 누렸던 천명이나 되는 아내도 헛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됐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러한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류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힘을 발휘하고 재물과 권세가 참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순결의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